홀레 아주머니. 옛날 옛날 한 마을에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큰딸 이름은 스텔라였죠. 스텔라는 심성이 곱고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둘째 딸 벨라는 게으르고 성미도 고약했죠. 그런데 과부는 친딸인 벨라를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사실 스텔라는 의붓딸이었던 거죠. 그래서 스텔라에게는 온종일 일만 시켰습니다. 스텔라, 얼른 집안일 끝내! 이거 하고 나서 실을 뽑아야 하는 거 알지? 벨라, 이리 와 우리 딸. 배고플 텐데 뭐 좀 먹어야지. 스텔라는 얼른 집안일을 끝내고 밖으로 나가서 실을 뽑았습니다. 매일 새어머니는 스텔라를 우물가로 보내 실을 잡도록 시켰고 스텔라는 손에 피가 날 때까지 실을 뽑아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앵무새 한 마리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고 스텔라는 실을 뽑으며 앵무새와 얘기했습니다. 하루는 스텔라가 실을 뽑는데 손에서 피가 났고 실패에 피가 스며들었습니다. 스텔라는 실패를 씻으려고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려다가 그만 실패를 우물 속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안 돼! 실패가 우물에 떨어졌잖아! 어떡하지? 어머니가 아시면 화를 내실 텐데. 스텔라는 어떻게든 실패를 꺼내려고 했지만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달려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어머니, 제가 실수로 실패를 우물에 빠뜨렸어요. 실패가 아니라 네가 우물에 빠졌어야지. 그걸 또 어디서 구하냔 말이야. 가서 어떻게든 꺼내와. 꺼내기 전에는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 스텔라는 울면서 우물가로 갔습니다. 어떻게 해도 꺼낼 수 없었기 때문에 스텔라는 무척 난감했죠. 그래서 직접 우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스텔라는 풀밭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햇님이 반짝였고 주변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죠. 여기가 어디지? 정말 아름다워. 꽃향기가 정말 좋다. 스텔라는 걸어가다가 오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븐 안에서는 빵이 구워지고 있었죠. 그런데 빵이 스텔라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마법의 나라 같았죠. 꺼내줘! 우리 좀 꺼내줘! 안 그러면 우리는 타버릴 거야! 너무 오래 오븐 안에 있었거든! 누가 우리 좀 꺼내줘! 스텔라가 이 말을 듣고 빵을 오븐에서 꺼내줬습니다. 정말 고마워! 스텔라는 계속 걸어갔고 이번에는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과나무도 말을 하는 것이었죠. 사과들이 다 익었어. 누가 내 사과를 따서 먹지 않으면 다 썩어버릴 텐데. 스텔라는 이번에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스텔라가 사과나무를 흔들자 사과들이 비처럼 떨어졌죠. 스텔라는 마지막 사과가 떨어질 때까지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사과를 한쪽에 잘 정리해두고 그곳을 떠났죠. 스텔라는 계속 걸어갔고 오두막집 앞에 서 있는 한 부인을 봤습니다. 그 부인은 이상하게 생긴 이빨을 갖고 있었고 겁에 질린 스텔라는 뒤돌아서 도망치려고 했죠. 그런데 그 부인이 스텔라를 불렀습니다. 얘야, 너무 두려워할 거 없단다. 집안일만 도와준다면 내 집에서 머물게 해줄게. 그럼 난 너한테 모든 걸 다 줄 거야. 할 일을 설명해줄게. 매일 내 침대를 정리하면서 그냥 침대 위에 깃털을 올려두면 돼. 마치 눈이 내린 날 땅이 눈에 덮인 것처럼 말이야. 넌 나를 홀레 아주머니라고 부르면 돼. 홀레 아주머니의 다정한 권유를 스텔라는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스텔라는 집안일을 아주 잘했고 아주머니가 부탁한 것처럼 매일 침대에 깃털을 가득 올려놨죠. 홀레 아주머니는 스텔라를 아주 좋아했고 매일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셨습니다. 스텔라는 아주머니 집에 한동안 머물렀지만 점점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홀레 아주머니는 정말 다정하셔. 나한테 정말 잘해주시는데 왜 난 집이 그리운 걸까? 스텔라는 홀레 아주머니와 행복하게 지냈지만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홀레 아주머니께 말했죠. 홀레 아주머니, 저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언제까지나 여기서 살 순 없어요. 집으로 돌아가겠다니 나도 기쁘구나. 그동안 내 집에서 성실하게 일해주었으니 내가 기꺼이 너를 안전하게 네 집으로 안내해주마. 정말이세요? 고맙습니다, 홀레 아주머니. 홀레 아주머니는 스텔라 손을 잡고 금으로 된 큰 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스텔라가 문턱을 넘자마자 황금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스텔라는 황금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죠. 마음을 담아 나를 도와준 일에 대한 보답이다. 그리고 이건 네가 우물에 떨어뜨린 실패야. 스텔라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사랑을 받아본 건 처음이었죠. 스텔라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고 갑자기 문이 닫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스텔라는 바로 자기 집 근처에 있었죠. 스텔라를 본 앵무새는 스텔라 어깨에 앉더니 외쳤습니다. 여러분, 스텔라가 돌아왔어요. 황금 옷을 입고 돌아왔다고요. 앵무새는 계속 이 말을 하며 돌아다녔고 스텔라가 집에 들어갔을 때 의붓어머니와 벨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텔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황금을 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기쁘게 스텔라를 맞아주었습니다. 내 딸 스텔라, 어디 갔었니? 이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근데 그 옷은 어디서 났니? 스텔라는 전부 말해주었습니다. 얘기를 다 들은 의붓어머니는 욕심을 감출 수가 없었죠. 세상에, 이 금 좀 봐. 우리 벨라도 거기로 보내면 난 엄청난 부자가 될 거야. 의붓어머니는 스텔라처럼 벨라에게 실패를 들고 우물가에 가게 했습니다. 벨라는 자기 손가락을 실패로 찔러서 일부러 피가 나게 했죠. 그리고 실패에 피를 묻히고 실패를 우물에 던진 다음 직접 우물 속에 들어갔습니다. 벨라도 스텔라처럼 풀밭에서 눈을 떴습니다. 벨라는 일어나서 걸어갔고 역시 오븐이 있었죠. 오븐 속에 있던 빵들이 소리쳤습니다. 꺼내줘! 우리 좀 꺼내줘! 안 그러면 우리는 타버릴 거야! 너무 오래 오븐 안에 있었거든! 누가 우리 좀 꺼내줘! 너희 정신 나갔니? 내 손에 빵 그을음이 묻으면 어떡해! 벨라는 그렇게 말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사과나무를 만났죠. 사과들이 다 익었어. 누가 내 사과를 따서 먹지 않으면 다 썩어버릴 텐데. 너 미쳤니? 내가 왜 사과를 따야 해? 그러다가 사과에 맞아 다치면 어떡하라고? 벨라는 이번에도 쌀쌀맞게 말하더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홀레 아주머니 오두막에 다다랐습니다. 스텔라는 아주머니 이빨 얘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고 직접 아주머니한테 집안일을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홀레 아주머니, 일할 사람을 찾으신다고 들었어요. 제게 맡겨주세요. 홀레 아주머니는 벨라에게 집안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매일 침대에 깃털을 올려놓으라는 말도 잊지 않았죠. 첫째 날, 벨라는 아주머니의 말대로 했지만 다음 날에는 꾀를 부렸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러더니 결국 하루 종일 잠만 잤고 아주머니 침대에 깃털을 뿌려놓으라는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깃털이 없는 걸 본 홀레 아주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아주머니는 벨라에게 말했죠. 지금 당장 네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말을 들은 벨라는 매우 기뻤습니다. 마침내 금으로 된 옷을 받을 줄 알았으니까요. 홀레 아주머니는 벨라를 데리고 황금 문 앞으로 갔고 벨라가 문턱을 넘으려는 찰나 벨라는 금이 아닌 똥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게 바로 네가 한 일에 대한 보답인 것이야. 황금 문이 닫히고 벨라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벨라를 본 앵무새는 우물가에 앉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요! 벨라가 돌아왔어요! 똥물을 뒤집어 쓰고 돌아왔어요! 남을 따라할 때도 머리를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벨라도 스텔라를 따라 홀레 아주머니 오두막에 갔지만 게으름과 꾀만 피우더니 금이 아닌 똥물을 뒤집어 쓴 채 돌아왔죠. 여러분은 이 얘기를 교훈 삼아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심을 다해 정직하게 하길 바랍니다.